있었니 내 아들아 어디에 있었니 내 딸들아 나는 안개 낀 산속에서 방황했었다오 시골에 황토길을 걸어 다녔다오 어두운 숲 가운데 서 있었다오 시퍼런 강물 위를 떠다녔었다오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끝없이 비가 내리네 무엇을 보았니 내 아들아 무엇을 보았니 내 딸들아 나는 늑대의 귀여운 새끼들을 보았소 하얀 사다리가 물에 뜬 걸 보았소 보석으로 뒤덮인 행기를 보았소 빗물레를 잡고 있는 요술쟁이를 보았소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끝없이 비가 내리네 무엇을 들었니 내 아들아 무엇을 들었니 내 딸들아 나는 비 내리는 날 밤에 천둥 소리를 들었소 성모 앞에 속죄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소 물에 빠진 시인의 노래도 들었소 세상을 삼킬 듯한 파도 소리를 들었소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끝없이 비가 내리네 어디로 가느냐 내 아들아 어디로 가느냐 내 딸들아 나는 비 내리는 개울가로 돌아갈래요 끝없는 사막 위를 걸어서 갈래요 영혼을 잃어버린 빈 민가로 갈래요 빈손을 쥔 사람들을 찾아서 갈래요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끝없이 비가 내리네 끝없이